시편 2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사경의 이틀째 첫 새벽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일생에 겪었던 일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사건은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받아서 요단강 건너편 남의 나라 땅으로 망명을 간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아버지를 타도하고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3년이 넘는 동안 아주 면밀주도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성 앞에 서서 왕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의 마음을 모두 훔쳤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준비하고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모았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황망히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도망가는 그는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선 그 사람은 탁월하게 신앙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큰 환난을 만나는 것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괴로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왕권을 쥐고 있을 때에는 그렇게 자기를 존경하고 따른다고 하던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영광과 존귀는 간 곳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그리고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도전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고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을 가해도 견디기 힘든데 이 반란 자체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온 것이었으니 이것은 또한 가족으로부터 오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을 받아야 할 관계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반역이 웬 말입니까?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이방의 세계에서도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랑하는 가족들로 말미암는 고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사건을 당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난이 평정되었다고 하는 소식은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전해져 왔습니다. 그때에 그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에게 미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포괄적인 고난이었으며 다윗을 향해 반기를 들고 그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려는 사람들의 이 시도는 다윗 이 작은 사람에게 전방위적으로 밀려왔습니다. 어디를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왕좌를 버려두고 그리고 특별히 법궤까지 버려두고 황망이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빠져 나아가는 이런 처지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치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특별히 심무이 같은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하면서 네가 사울의 집을 망가뜨리더니 하나님 이제 너에게 갚으시느니라. 그러면서 돌팔매를 하면서 그에게 한없이 욕을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환란의 때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고 행복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건 사실이지만 특별히 이 믿음은 환난의 때에 잘 나타나요. 그 사람이 진짜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이런 때 나타난단 말이죠. 그죠? 여름에 산화를 보면은 그게 사철 푸른 나무인지 아니면은 그저 봄 여름에 파랗게 피었다가 가을에는 낙엽이 지는 나무인지 잘 알 수 없죠. 그는 요즘 같은 때 보세요. 그야말로 백설이 가득한 때 그 눈을 이고도 눈을 머리에 이고도 푸르름을 자랑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철나무예요. 한때 푸르름을 자랑하고 가을이면은 색이 변하는 나무들은 지금쯤 이파리는 하나도 없고 앙상한 가지 위에 눈꽃이 피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여기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방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황망히 도망가고 있어요. 그 여호와가 나의 방패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사실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악한 사람들의 그 핍박하는 그 말이 사실처럼 보입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영광이요. 무슨 영광입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법궤까지 버려두고 그리고 도망을 가니까 이제 왕권으로서의 정통성은 상실된 거죠. 법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그 영광이 있다는 말이 어울리냐 이거죠.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 말이 오히려 어울리잖아요. 주는 머리를 드시는 잔이다. 이 머리를 드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그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회복. 응? 죄인은 머리를 들라. 이게 뭐냐? 이제 상종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머리를 드시는 잔이다. 진짜 하나님의 회복이 보입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이 다윗의 망명길에 오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회복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파멸을 당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모든 기대할 수 있을 것이 사라질 그때에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는 것. 자신이 가장 짓밟혀 아무 가망성이 없다 싶을 그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존귀케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무 소망이 없이 침체되어 있다 생각할 때 주님이 자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상황은 사방에 산재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상황을 초월하셔서 하늘 위에 계신 거예요. 눈을 들어 영광의 주를 보라. 주님을 보라. 그게 고난을 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 기대, 사람들이 너는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때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며 사람들이 이제 너의 도움은 끊어졌다 말할 때 주님이 나의 영광이시며 부끄러움을 당할 때 영광이시며 이제는 너는 무너졌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잔이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인이 무엇을 했어요? 기도를 했네.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망명 생활에 대해서 사실 성경에 상세하게는 안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다시 없을 끔찍한 이 고난의 시기에 다윗은 진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며 몸부림쳤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권리가 없어요. 부인할 권리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보는 정말 순수하고 순결하게 하나님밖에 모르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무엘하 11장까지 보면은 정말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구약 전편을 펼쳐보면서 이 사람처럼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져서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리고 이후에 이제 왕들이 생겨나는데, 예? 왕국이 갈라지고 왕들이 생겨나는데, 그 왕들이 좋은 왕이다, 나쁜 왕이다, 라고 하는 그 표 기준에 있어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좋은 사람의 나쁜 사람의 기준은 여로보암이고, 좋은 사람의 기준은 다윗이다. 한 왕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랬으니까 비록 이 사람이 범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는가 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상황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아니 그때 이 시인이 자신의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훌륭한 신앙이에요. 법궤를 두고 간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자기를 욕하는 무리를 향해서 자기의 부하가 저 단칼에 저 자식들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나더라. 혹시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라 그러셔서 하는 건지 누가 하냐. 그게 뭐냐 하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고난의 시기에 기도한 거예요. 참,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고난과 어려움, 사람으로부터는 모든 도움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는데, 만날 수 있는데,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더 비참해지고 비굴해져야 돼요. 비굴해진다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때, 성도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때 중에 하나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그가 실패한 사람이든지 성공한 사람이든지 형통할 때든지 고난을 받을 때든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성도가 정말 아름다울 때는 언제냐 하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로 모아진 때, 모아진 때. 그래서 그 마음에 기도가 실린 그때. 그래서 마음의 뜻과 생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모아진 그때, 그래서 자신을 쏟아 부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잠시 성하는 것 같았던, 잠시 번성하는 것 같은 악인의 무리들은 토벌되고 파멸에 이르고,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고난 속에서 황망히 도망치던 이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그의 영광이 되어주셨고 그의 고난으로부터 그를 회복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서 다윗 같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이렇게 주님은 나의 방패시며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고백을 하며 자신의 온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한 분께 모으는 기회로 이 고난을 그런 기회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과연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머리를 들어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너무 커서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